남조선의 우리 교리 하나 되기 운동본부 성원들이 24일 어의사 조치가 조작된 지 6년이 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의 처리를 요구하여 남조선 각지에서 1인 시위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의 광화문, 정부 청사, 국회 청사 앞과 부산, 대전, 울산,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비롯한 40여 곳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자들은 경제발전과 조선반도 평화는 남북의 협력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정부가 대결정책을 처리하고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